아, 벌써 9시잖아. 이러다 또 비행기 놓치겠어. 여행자 수표, 여권. 비행기 표는 챙겼지? 타비타, 로디 먹이 좋니? 아이고. 어, 뭔가 분명 잊은 것 같은데 뭔지. 정원으로 가는 문 모두 잠궜어. 로디, 어디 간 거니? 며칠 있다 올 거니까 먹이를 아주 많이 줄게. 조금 더 줄까? 타비타, 좀 더 줘야겠지? 너무 많이 주면 뱉어져서 안 돼. 많이 안 준다니까요, 엄마. 빨리 와, 타비타. 안녕, 로디. 이러다 정말 비행기 놓치겠다. 네, 지금 가요. 호랑이 없는 굴엔 토끼가 왕이다, 이거지. 자, 드디어 휴가 시작이다, 얘들아. 음악 주세요. 이봐, 왜 다들 멍하고 서 있는 거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서 가자고, 얘들아, 빨리빨리. 안전벨트 다 했지? 골프의 꿈? 게임 포인트 받아라! 이겼어! 비치 발리볼 했고 다음은 영화 감상. 내가 좋아하는 하이트모 완벽해! 오늘 밤 즐거웠어, 자기? 어? 어, 고마워. 그럼 내일 봐. 잘 자라. 잘 자라. 그래, 그럼 너도 푹 자라, 로디.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야? 어서 일어나. 아마 도둑이 들었나 봐. 조사, 일어나. 적진에 접근 완료. 완전 무장, 공격 준비. 좀 쉬고 있어. 대량 살상 무기를 즉시 포기하라. 조용. 어서 덤벼라. 영단을 싸워보자. 완전 무장, 공격 준비. 어머니께 사랑한다, 우주. 하면 잔소리인데 이런 맛은 하수도에 없어. 하수도지? 누구? 뭐야?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나도 잘 모르지. 식당에 있다 딱 깨보니까 뭐가 터졌는지 우와! 내가 수도 파이프 속으로 뿅 하면서 튀어 올라가더니만 글쎄 바로 여기더라고. 어, 안녕. 여기도 펌프 있어. 바로 돌려보내줄게. 생선 같은 거 좋아해? 택시로 불러줄까? 아, 생선 말이야? 줄까? TV는 없냐? 있긴 하지만. 됐어. 안돼 안돼 그거 만지면 안돼. 볼격이다! 안돼 제발 건드리지 말아줘. 우와 이거 완전히 초대형 괴물이잖아. 조심해 친구. 그거 응가한 거 아니고 초콜릿이야. 금세기 최고의 승부 결승전이네. 월드컵 결승전. 영국 대 독일. 이번 주 일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 진짜 환상이다. 좋았어. 아주 눌러 살아주지 뭐. 뭐야? 게임 포인트 서비스. 이겼다. 이겼어. 어때 너 좋지? 맛 좀 봐라. 왜? 나 좀 보실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당장 나가줘. 내가 너라면 이런 짓은 절대 안 하겠다 친구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제 여긴 내 집이라고. 뛰라면 뛰는 거고 기라면 기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부엌에 가서 먹을 거나 가져와 봐.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알겠습니다. 대령하겠습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하지만 그 아침 식사 하시기 전에 먼저 거품 목욕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예? 거품 목욕이라고 했니? 얘 이제 보니 괜찮은 친구네. 사실 하수도를 타고 왔으니 좀 힘들었겠어요. 이럴 땐 욕조에 푹 담그고 피로 같은 걸 풀어주는 게 최고죠. 이거 진짜 땡기는데 그래. 네네 끝내주는 코스죠. 자 어서 뛰어드세요. 이걸 당기면 거품이 팍팍 나오죠. 좋아 그럼 들어가신다. 잠깐 솔직히 우리 처음엔 좀 껄끄러웠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거지 안 그러니? 바로 그겁니다. 또 보자 친구야. 이런 멍청한 놈. 내가 변기가 뭔지도 모를 줄 알았냐 이 녀석아. 물을 내려서 날 쓸어내버리려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최고급 거품 욕조라니까. 정말 그렇다면 거품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볼까. 안돼 누르면 안돼. 제발 살려줘. 안돼 난 수영도 못해. 여행 잘해라 멍청한 친구. 코나 꽉 그만해. 잡아. 이러면 벌 받아. 난 이렇게 보이려고 했잖아.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보시지. 우리 아빠 못 봤어? 나 수영 못해. 눈을 뜨면 집에 와 있을 거야. 이건 다 꿈이야. 집이 아니잖아. 집에 가고 싶어. 쉿! 그만해! 로디! 나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제발 정신 차려! 안 돼! 난 너무 무섭다고! 제발 그만해! 내 말 명심해도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꼭 나갈 거야. 절대 잊지 마. 네 몸속엔 용감한 제임스 가문의 피가 흐른다니까. 하늘에서 본 런던이야. 뭐야? 이 그림 3년씩이나 걸려서 그린 건데.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3년이라고요? 막 끝낸 거란 말이야. 3년이라고? 맙소사. 아, 이럴 수가. 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잠깐 기다려요. 많이 먹이 사세요. 단봉지에 이 펜스. 이거 진짜 도시네. 저거세요? 비행기 아니야? 저거 내 속옷이잖아. 움직이게 해봐요. 아니, 얼굴이 프라이팬보다 더 큰데 그래? 힘들어 죽겠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니, 움직였다. 사진 찍었어. 찍었어요. 미안해요. 곧 올 거야. 뭐가? 어디? 누구야? 대홍수가 와. 승훈이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 버텨줄 것 같냐고. 우린 끝났어. 당신이라고 이 진실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무슨 일들이시죠? 이런 살았다. 경찰이네. 미쳤나 봐요. 자꾸 쫓아다녀요. 안녕, 헤럴드. 안녕, 콜린. 잘 지내지? 아주 잘 지내지. 이 친구, 잘 좀 지켜보게나. 맛이 좀 간 것 같아. 뭐요? 우린 끝났어. 내가요? 농담하는 거예요? 맞아. 집이 어딘지 집까지 데려다 주겠네. 정말이요? 저 켄싱턴 살아요. 저 위요. 땅 위에 말이에요. 저 위라고? 이런. 인간들은 뭔가 우리를 싫어할 텐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 얼마나 좋아해 주는데요. 자네 태도가 아주 건방지구만. 잘 지켜봐야지. 안 되겠는데. 그래. 저 땅 위 나라로 올라가겠다 이거지?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선 도와줄 만한 친구가 딱 하나 있지. 정말이? 소가만 살았나 보지? 재미다 조의 선장이야. 찾을라나 모르겠지만. 어디 있는지 나 아는데. 잘 외우더라고. 배 이름이 재미다 조라고 하네. 데려다줘서 정말 감사해요. 천만의 말씀. 잘 가요. 조심해. 여보세요?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죄송해요. 존경하는 이배 선장님 나리. 뭐야? 이 선장 누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런. 내 배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잖아. 오늘 정말로 운이 없었고 도움이 좀 필요해. 내 집에서 쫓겨나진 않나. 화장실 변기에 쓸려내려 오자를. 그만해도 내 문제도 골치 아파. 고민 상담해줄 형편이 아니라고.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엎드려 있어. 조용히 해야 돼. 아니 왜 숨어야. 조용히 하라고. 날 죽이려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지? 알았어. 입 다물고 있지 뭐. 저기 있다! 이 멍청아! 정말 미안해. 그럼 그만 가볼게. 미안. 미안.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제비, 어서 출발해. 제발 10분 부리지 말고. 자, 빨리. 빨리 가. 이거 놓지 못해, 이 괴물 같은 녀석. 나 열받았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난 이 일에 아무 상관없어. 아, 난 죄 없는 제 3자라고. 리타, 리타, 리타. 우릴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뭘 쳐다보는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 덤벼봐. 좋아. 걔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이름을 아까 말했는데 자긴 죄 없는 제3번이래. 제3번? 아, 그게 아니고 저... 그런데 루비는 어디 있는 거야, 리타? 우리 두목님이 찾아오랬어. 루비를 왜 나한테서 찾으시나? 좋았어. 쉬운 방법으로 끝내드릴까? 어렵게 끝내드릴까? 내 생각엔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아, 내가 졌어. 저 깡통이야. 그래야지. 봐, 화이티.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고 배우라 이거야. 일이라. 루비 거기 없어? 좋아. 샅샅이 뛰자. 야, 그 더러운 손 내 일기장에서 당장 못 치워? 분명히 있어. 속이 뒤틀리는 걸 보면 확실해. 마시간 카레를 먹어서 그래. 나도 그렇거든. 노란색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 말 좀 해줘. 난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이야. 좋아. 그런데 말이야, 여기 좀 볼래? 여기 이 신사분은 이 동네 사는 분이 아니셔. 고마워. 벌써 옷 입은 것부터가 다르잖아. 어, 고마워. 웬 줄 알아? 국제적인 보석 절도범이시거든. 그야 물론이지. 어? 뭐?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서 루비도 훔쳐갔어. 아니야, 난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 됐어, 그만해. 이럴 땐 우리 압박맨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선택을 해라. 지금 입을 열래, 아님 조금 있다가 입을 열래. 내 말이 맞지, 압박맨? 네, 개집애처럼 비명을 지르게 해줄까? 압박맨이 말을 해, 스파이크. 개집애처럼 비명을 지르게 해줄까? 하하, 그거 아주 재미있군. 난 이 여자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조심해, 아가씨.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셔. 어, 이제 알았다. 어디 있는지 알았어. 알면서 말을 해봐. 너 말하기만 해봐. 엉덩이를 봐. 내 눈에만 그런가? 이상해 보이잖아. 이 야비한 고자질쟁이. 엉덩이에 뭐가 들었다는 거야? 뭐야? 우와. 고맙네 친구. 우리 두목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걸. 나중에 두고 봐. 정말 땅 위에서 왔다고? 나도 전에 땅 위 실험실에서 일했었어. 그럼 샴푸를 테스트하는 일. 나 처음엔 아주 진한 회색이었지. 그래. 근데 그 덕에 비듬이 없어졌어. 수문이잖아. 월드컵은 이제 세계 최고의 인기 두목님? 두목님, 안 계세요? 저희 왔어요. 루비를요, 제가 찾아왔어요. 그거 사실은 여기 있는 제 3번 친구가 찾은 거잖아. 저 사실은 제 이름은 로디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니까 대신에 제 문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야! 아이고, 무서워라. 오랜만이군, 리타. 안녕, 미남 아저씨. 이 친구는 누구지? 새 남자 친구가 웨이터인가? 남자 친구? 웨이터? 보물이 내 품으로 돌아왔군. 상상해봐. 나 보석을 훔쳐가게 놔둔 내 의도를. 뭐라고? 그 보석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야.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세상 쓸모없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니까. 아, 잠깐만요. 사실은 그 루비를 찾은 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부탁 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부탁입니다. 파리 살려. 다 해치워버려. 어, 안 돼요. 부탁이에요. 전 켄싱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알았어. 켄싱턴? 그 부자 동네? 저기 땅 위? 어, 네. 땅 위요. 오, 이런 상류층 신사였구만. 드디어 날 알아봐 주시네. 따라오게. 내 소장품들을 보여주겠네. 구경하면 기분이 달라질 거야. 내 아름다운 신전일세. 모두 우리 왕가의 공덕을 기리는 멋진 예술품들로 꽉 찼지. 빅토리아의 여왕의 도자기 흉상이라네. 너무 멋지잖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 진짜 여기 계신 것 같네요. 기가 막히게 매끄럽지. 적당히 하시죠. 하지만 수많은 소장품들 중에서 최고의 보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루비야. 고대 왕의 머리에 있던 게 떨어진 거지. 바로 왕관 보석이라는 거야. 어때? 정말 굉장하지? 완전히 미쳤어! 빨리 도망쳐! 어서! 실례하네. 파리가 돌았었나 봐. 정말 당신 루비는 너무 엄청나게 크군요. 그럼 물론이야.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세상에서 가장 허름한 곳인데 이 어두컴컴한 지하까지. 네! 네! 어렵게 왔으니 전 소장품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즐거우니까요. 아, 하지만 전 이만... 즐거워? 아, 보면 즐거워질 거라고 했잖아요. 기분이 달라질 거라고 했었잖아. 누가 즐겁댔어? 저기 제가 한 말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장품이 줄줄이 겁나게 많다는 뜻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에? 줄줄이. 잘한다. 살려주세요. 얼려. 둘 다 얼려. 추운 데서 얼마나 버티는지 어디 보자고. 쟤네들도 다 적이었지. 전부 도둑놈들에다 배반자에다 헛똑똑이들이었어. 그럼 먼 길 잘 가게라. 멀리 하늘나라로. 저건 볼 때마다 웃기더라. 잠궈버려. 액체 질소면 순식간에 우리를 얼려버릴 텐데. 내 뒷주머니에 클립이 있어. 꺼낼 수 있는지 봐. 어? 주머니 말이야, 뒷주머니. 돼지게 춥네. 그래서 내가 이 장갑을 꼈잖아. 어? 악당이 무슨 장갑을 끼고 그래. 어서 벗어. 이건 망신이라고. 너는 괜찮을 거야. 손도 쬐끄마니까. 꺼냈어. 별로 안 춥잖아. 내 손이 뭐가 작다고 그래. 되게 작아. 여자 손같이 생겼잖아. 조금 작을지 몰라도 내 주먹은 아무도 못 당해. 엄마 손하고 똑같잖아. 됐어. 두 손 좀 붙여봐. 솔직히 발 좀 닦지. 꼭지 내지 좀 마. 안녕히 가시게. 자, 내 최신 얼음 소장품을 꺼내 보실까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봐, 밤개구리. 이 보물이 나한테 말이야. 돌아왔네. 비열한 똥보 허풍쟁이 같으니라고. 어서 잡아라. 어? 왜 멈추는 거야? 우리 계획이 뭔데? 우리? 누가 우리야? 아니 잠깐만,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빨리 가, 이 멍청아! 놈들이 도망치잖아! 안 돼! 마스터 케이블은 안 돼! 계획 있었어? 내놓지 못해! 잠깐 그거는 두는 힘들지. 그럼 아주 잘 있어. 안 돼, 잠깐. 꼬여봐. 안 돼 틀어지면 안 돼. 난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좀 해봐. 네? 다이빙할 땐 다리를 곧게 피는 거야. 다리를 곧게 폈어, 스파이크. 왜 이렇게 높은 거지? 상당히 높은데? 여기 너무 높다. 좋았어. 또 봐. 여자도 아는데 나라고 못해? 아주 부드러운 착지. 아프겠다. 리타. 리타! 어디로 간 거야? 리타! 어, 저기 있다! 12시 방향! 으이구, 빨리 가! 어? 저거 조심해야 돼! 바나나 껍질이니까. 리타! 저쪽이다! 오! 너 무지하게 웃기는구나 제3번. 다리를 곧게 펴야지. 있어. 그래 좋아. 루비가 여기에 있었네. 제발 조심해 줘. 그 루비 나한텐 소중한 거야. 비싼 거라고. 잠깐만. 이거 가짜야. 무슨 헛소리야. 그건 진짜야. 아니야 아니야 봐. 그냥 유리일 뿐이야. 그거 진짜. 가짜야.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봐 봐봐 봐봐 봐 보면 아니까 똑똑히 봐. 아! 잘 봤지? 진짜 루비는 이렇게 깨지지 않지. 아 맞아. 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널 살려준 거야. 가짜 루비란 걸 알게 되면 쫓는 걸 그만두지 않겠냐고. 이 로디 제임스가 널 살린 거야. 하늘에서 오르게 있어야 된다. 웃기지 마. 그 루비는 엘리자베스 여왕 왕관에 박혔던 거였어. 그게 버킹엄 궁전 하늘로 빠진 거였단 말이야. 그래? 그럼 여왕이 가짜 보석을 했었나 보지? 거기 안 서. 제발 좀 말로 하자. 진짜건 가짜건 그 루비 내 팔짱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 행진 한점입니다. 여기 미친 여자가 날뛰고 있어요. 크레용도 쏜다고. 쏘시려면 8부채 정도는 쏘셔야죠. 아니요 크레용이요. 식사는요?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어? 짬뽕. 아니요. 잠깐. 시킬 거예요 말 거예요? 어? 주문 취소입니다. 리타. 그냥 저리 좀 꺼져줄래? 제발. 미안하다. 미안해? 난 아빠랑 이 하수도에서 몇 년간 일했어. 그 루빈 아빠가 온몸이 부서져가면서 얻은 거였고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전부였어. 근데 그게 가짜라고 밝혀졌다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보상을 해준다면? 됐어 집어쳐. 아니야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집에 가면 보석 상자가 있어. 거기 있는 루비나 다이아몬드는 다 진짜야. 그러니 나를 우리 켄싱턴 집에 데려다주기만 하면 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순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고. 그건 날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그럼 어디 한번 미쳐보지 뭐. 좋아. 그 약속 지키는 거다. 어서. 너도 해. 야, 네 손에다 해야지. 대체 어디 갔어 이 멍청이들. 괜찮은 부하 녀석 만나기가 이렇게 힘드니 정말 문제야. 어서 오너라 귀여운 내 아가들이. 이 아빠 좀 위로해 주렴. 아빠 불쌍하지? 더러운 쥐새끼들한테 쌓여있어 이 암울한 데서 햇빛 한 점 안 되는. 하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빠가 모두 다 쓸어버릴 거야. 그들은 이제 죽은 목숨들이지. 뭐? 찾아왔나? 에? 이 찾아왔냐고? 아, 저 그게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잊어버려. 마스터 케이블을 말하는 거야. 그 요망한 리타가 훔쳐간 케이블. 오. 그게 없으면 난 끝장이야. 아, 알겠습니다. 루비는 잊어버려라 이 말씀이시죠? 너도 다 들었지? 빨리 가서 두목님의 케이블을 찾아오자고. 알았습니다. 꼭 찾아올게요, 두목. 월드컵 결승 시작 전까지 반드시 돌아오도록. 와우, 신난다. 그럼 우리 축구 같이 보는 거예요? 가서 케이블이랑 찾아와. 발을 굳게 펴. 아니 꼭 이래야겠어? 아, 이러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도가 없으면 멀리 갈 수 없잖아. 안 그래? 저게 집이란 말이지? 그래. 그런데 말이야,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는 게 좋겠어. 여기 기다려? 기막힌 생각이야. 식이 물고기 조심하고. 이거 받아라 애니. 너도 셔먼 미미 코드는 준비야. 버것 조조 울면 안 돼요. 리타 이 왔어요. 우리 리타 엄마. 오, 세상에 무사했구나. 리타 안녕 아빠. 어디 좀 안아보자. 엄마, 저 남자 우리 집이 탐나나 봐요. 탐? 어우, 가서 탐전스가. 어머니, 탐전스가 여기 왜 와요? 아, 저 친구는 우리 배 손님이에요. 우, 아주 잘생겼는걸. 아, 불러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스프 먹자. 와,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사귀는 거 아니거든. 자네 앞으로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할 계획인가? 아빠. 결혼식은 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저기요, 다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친구는 남자 스마지. 아, 저 이름이 로디라고 하셨죠? 정말이에요? 그래 맞아, 로디 세인트 제임스. 이름이 너무나 예쁘다. 안녕 로디. 넌 이름이 뭐니 꼬마 왕자님? 남들이 번개래요. 왜 그렇게 부르는데? 번개. 알았어. 그런데 이 잘생긴 청년을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거냐? 그게 사실은 그래서 지도가 필요해요 아빠. 왜냐하면 이 친구 집이 땅 위라서. 부엌으로 어서. 어우, 너를 좀 불러봐 탐자.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리타. 하이드팍 급류는 아무도 넘어간 적이 없다고. 그 급류에 아빠, 휘말리면 아빠 그만큼 돈을 벌어요. 몇 번 말해야 되니.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가스 오븐 새로 사야겠네. 사랑스러운 나의 아가씨. 오오오 나의 아가씨. 사랑스러운 그 누나. 와우. 아, 우리 누나의 큰 팬티 엄청 크네. 아, 누나 놀래지 마. 나야 리암. 부엌으로 좀 와봐. 그 사이즈는 바로 왕대짜. 저 녀석이 우릴 속인 거야. 진짜 이름은 죄 없는 제3번이고 국제적인 보석 절도범이야. 완전 구단수. 진짜 땅이야. 두꺼비 경까지 속이고 도망쳐 나온 걸 보란 말이야. 위험한 녀석이지만 내가 누구야 좋은 생각이 있어. 와와와 시바따로라 두쿠아사예. 너무너무 멋지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 땅 위에서 왔어요? 그럼. 나도 그런 친구 본 적 있었어. 정말이요? 어떤 할머니 애완동물이었대. 좋네요. 하지만 너무너무 외로웠대. 말을 할 상대가 있나. 밖에 안 하자 친구가 있나? 번개를 못하고. 그건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없지. 난 가서 설거지나 해야겠네. 그건 제가 할게요. 신산 역시 달라. 멋지네. 그러니까 로디를 두꺼비 형한테 넘기고 로디 목에 걸린 거액의 현상금을 챙겨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그 소리지? 그래, 두꺼비 형이 큰 돈을 줄 거야. 어차피 나쁜 녀석이잖아. 무슨 상관 있겠어? 이런 치사한 녀석. 그런 고자질쟁이 아들놈은 난 필요 없어. 우리 가문은 말이야, 한 번 약속한 건 꼭 지켜. 누나 배를 훔쳐갈걸?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배를 훔치고 있다니까. 그는 절대 배를 훔치지 배를 훔쳐갔어. 뭐야? 가난한 자 등치는 로빈 후시네. 이봐! 나하고 약속한 거 잊었어? 내가 할 소리야. 응급상황이야. 어서 저리 비켜. 응급상황. 어서 비켜. 기다려 탐잣. 나랑 결혼해줘 탐잣. 로디! 오, 치사하고 비열한 배신자. 리타 없어도 돼. 이까지 빼. 나도 몰 줄 안다고. 두고 봐, 시드. 아직도 집에 있다면 너 나한테 죽었어. 미안해. 문신도 하고 핫도그도 팝니다. 나 로디야. 누군지 알겠지? 변기 사건. 로디! 너 잘 들어. 내가 갈 때까지도 거기 계속 있으면. 돌아와? 돌아와? 여길 무슨 재주로 오시려고? 무슨 소리야? 그럼 이만 그럴게. 내가 가서 하나라도 제자리 없으면. Here's a little song I wrote. You might want to sing it note for note.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생각. 생쥐들을 잡으려면 생쥐처럼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아, 얘들아, 정보가 들어왔다. 서쪽 켄싱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다. 얼씨구, 제시구. 장난 그만해. 긴급 출동이다. 그래, 그래. 고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사실 뻔하거든. 아, 이거 진짜 심하게 되었잖아. 설탕인 냄새까지. 아, 손이 하나인가 뭐. 정말 나쁘다. 야, 빨동거리 입법술 곰을 빼야. 너 같은 걸 어떻게 믿고. 전혀 내가... 못 믿겠지? 너 같은 비열하고 교활한 두 얼굴의 배신자가 세상에 누굴 믿겠어? 이런. 지금 나보고 배신자라고 했어? 오, 정말 황당하구만. 아까 하는 말 다 들었어. 그래, 너희 가족들이 날 두꺼비 형한테 팔아넘기려고 했잖아. 뭐야? 이런 바보 멍청이. 그건 철없는 내 동생이 한 소리일 뿐이야. 걔 얘긴 아무도 안 듣는다고. 아, 뒤를 못 들었었나?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난 한 번 약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머리에 불 붙었어. 뭐? 아우. 미안해. 정말이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이번 일은 제발 좀 뒤에 생각하자고. 좋아. 뒤에 놔두고 생각해볼게. 아,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리타, 이 오리 인형 위에다가 나를 올려두고 가겠다는 거야? 이러고 강을 어떻게...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잘하는 짓이야. 남의 말이나 몰래 엿듣질 않나. 몰래 엿듣긴 대체 누가 엿들어? 그래?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 알았어, 그렇다 이거지. 이봐, 혼내주려고 이러는 거 알겠는데 충분히 알아들었어. 이렇게 오리 타고 일잖아. 부정한 위탁 그런 독한 여자 만난 적이 없어 너무 차가운 리타 반이 줬다가 창피당했어 정말 당황스러웠던 로디 나야 켄싱턴 사는 로디 불쌍한 로디 아주 딱한 로디 용서해 줄 수가 있겠니 용서해 내가 잘못했으니 무정한 리타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해주는 거야? 천만에 2절까지 부를까 봐 막은 것뿐이야 리타 엿들은 적 없어 진짜 맹세해 어? 그러셔? 그럼 거기 서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냥 바라본 거야 네가 가족들하고 있는 모습 보고 운이 좋은 친구로구나 하면서 운이 좋아? 너하고 엮인 게? 계약은 그대로지? 그야 물론이지 리타 나도 이베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난 뭐든지 시켜줘 아무거나 기관사나 항해사나 물론 배를 몰아도 괜찮고 덩치 맞는 상대로 괴롭혀 선장 말 못 들었어? 저리 꺼져 배 위에서 꺼질 데가 어딨다고 그래 나 이씨 내가 선장이야. 왼쪽으로 가란 말이야. 아니, 그게 좌현이야, 우현이야. 저기 있잖아. 빨리 쫓아가서 잡아. 리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아! 얼마나 빠른지 한번 쫓아보시지 그래. 우후! 어서 저 케이블을 빼서! 이제 신부에게 키스를 하세요. 아무도 기어는 축하합니다. 빨리 좀 달릴 수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맛있는 디저트 나가요. 오, 더 빠르게. 난 끝장이다. 제 3번. 리타! 오른쪽으로 틀어! 뭐라고? 날 믿으라고!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길 믿게! 오! 이제 로프 쪽으로 달려! 알았어! 안 돼! 진짜 아주 잘했어, 로디! 야호! 해냈어! 해냈다고! 그게 아니잖아! 어! 나 좀 배에 태워줄 수 없어, 리타? 고마워. 고맙긴 뭘.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스파이크? 여긴 무지무지 위험하다고 하던데. 위험은 바로 내 별명이잖아. 이 별명 순둥이 아니었어? 어? 연락 없이 와서 놀라셨나? 리타! 어떻게 좀 해봐! 빨리 아무거나! 이런 버튼을 써야겠어! 왕자가 로디! 꼼짝 마! 오 이런... 마지막 소원 혹시 있니? 그럼, 그럼! 여자 소리로 비명 지르면서 멀리 날아가 줄래? 뭐? 맙소사. 좋았다. "부모님이 굉장히 화내실 것 같지 않냐?" "이런 한심한 식추위 같은 놈들! 그 놈들 놓치고 마라!" 처음부터 개구리가 할 일을 저런 쥐새끼들한테 시킨 내가 잘못이지. 어디 있는 거야? 이 친구를 왜 맨날 넣는 거야? 오! 덤벼라! 개굴레옹! 봉주와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워낙 바빴어. 많이 언짢으셨나 보군. 그래, 어쩔 수 없었다네. 잘 들어. 리타가 어떤 놈하고 같이 와서 하나뿐인 내 귀한 물건을 훔쳐갔어. 괜찮아요 두목, 다른 것도 있어요. 마스터 케이블은 그 용도와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지. 반드시 되찾아야 돼. 걱정 말게, 내가 찾아다 줄 테니까. 케이블만 찾으면 내 계획은 성공하게 돼 있어. 완전히 쓸어버리고 말겠다. 더럽고 저주받을 놈들. 쥐새끼들. 사촌간에 이런 소린 하긴 좀 그렇지만 생쥐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면 말이야 자기 몸만 버리게 돼. 내 눈엔 점점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아. 미쳤다 이거지. 벌써 잊었나 본데. 바로 그 생쥐들이 날 낙원에서 쫓아냈단 말이야. 아이고 못 말려. 또 추억의 앨범 꺼내려고? 그때 그 시절 제 일고는 아주 비참했던 내 어린 시절이 담겨있지. 아이고 맨 맙소사. 버킹엄궁의 수많은 애완동물들 중에서 찰스 왕자님 날 제일 좋아하셨지. 인간 소년과 두꺼비 사이에 마법처럼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며 우린 정말 꺼리낄 것 없이 신나게 놀곤 했었어. 이거 서글렁거려서 못 살겠구만. 그렇게 항상 붙어있었는데 말이야, 그 자식이 온 거야. 생쥐 새끼가. 철 모르는 어린애가 정신 팔려있는 사이 난 잔혹하게 절망의 소용돌이에 던져지고 말았어. 잘 알아. 안다고. 변기 물속에 쓸려 내려갔다며 네가. 왜? 영국 사진에? 지륵같이 어둡고 무섭게 춥고 정말 끔찍했겠다. 그렇게 내 고통이 재밌냐? 내겐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게 다 재미지. 나가 프랑스 산이거든. 가서 케이블이나 찾아와. 모두 집화. 임무가 떨어졌다. 일단 방해하는 세력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출발을 한다. 저녁도 안 먹고요? 5시간 후 출발하겠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이거 진짜 맛있는데? 고마워. 그런대로 괜찮지? 사과하고 건포도 그리고 쌀밖에 없었는데 말이야. 쌀이라고? 그 안에 든 게 뭘까 속이 울렁거릴 텐데 쌀 아닌데 구더기를 먹겠다. 어쩐지 소금을 뿌리니까 한쪽으로 우르르 쏠리더라고. 저기 말이야, 우리 오늘 정말로 대단했어. 한동안 내가 널 잘못 판단하고 있었나 봐. 내 말은 넌 사실... 근데 지금 말이야, 나 칭찬하려고 하는 거 맞지? 그만두자. 아니야 아니야, 해봐. 사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징징거리고 허풍만 떠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저런, 그게 칭찬이야? 이제 내일 너희 집에 가려면 이쯤에서 잠 좀 자둬야지. 받아. 아. 네 얘기 좀 해봐 로디. 글쎄, 내 얘긴 별로 알 게 없어. 나에 대해선 속속들이 다 알면서 왜 그래? 난 네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 난 어린이 밴드를 해. 뭐라고? 맞아, 난 밴드 멤버야. 농담하지 말고 땅위에선 어떻게 사는지 말해줘. 친구 얘기, 가족 얘기. 가족은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물론 있어. 형제도 누이도 사촌도. 그래, 우린 대가족이지. 너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를 거야.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골프 치고 스키도 타고 정말이지 환상적이라니까. 정말 집이 그리울 만하네. 그럼 우리 내일이면 둘 다 원하는 걸 얻게 되네. 잘 자. 잘 자, 로디. 잘 자. 그래,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잘 자, 로디. 빈대한테 물리지 말고. 와우! 일어나세요. 켄싱턴의 다화가 물건들 다 묶어놔. 심하게 요동칠 거야. 알았어요, 선장님. 고마워. 천만의 말씀. 봉주르. 봉주르. 누구 맘대로 남의 배에 올라타는 거야? 어서 내려! 어서 내려! 조그만 영국 아가씨가 상당히 거칠구만. 개굴레옹. 하긴 화끈한 여자가 매력적이긴 하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 귀여운 초콜릿 캔디야. 우선 우리의 고용 좀 말씀부터 들어봐, 마르샬. 이런, 혹시나 했더니. 수고 많았다, 개굴레옹. 내 격려를 받아주게라. 자, 리타, 어서 내놓으시지. 뭘 내놔? 이젠 절대 안 속는다. 더 이상 훔쳐간 물건 내놓으란 말이다. 어서 당장 그만 좀 흔들어. 그거 이제는 없어. 그나마 가짜던데 뭘. 뭐야? 오, 루비 말이지. 오. 완전히 미쳤어. 근디? 패밀리요? 그거 재미있군. 그 루비도 귀한 물건이었지. 그만 좀 해. 루비는 말이야, 마스터 케이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마스터 뭐라고? 그게 뭐냐? 돌아. 케이블 말이야, 네가 허리에 차고 있는 그 벨트 말이야. 아니, 원하는 게 이거야? 잠깐만,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려는 거지? 곧 알게 되지. 이따 월드컵 결승전 때 법인을 알 거야. 월드컵 결승전? 우와, 진정해. 숨 좀 쉬고 나한테 맡겨. 우선 케이블을 찾고 저놈들 없앤 다음에 우아하게 아침 좀 먹어야겠으니까. 자, 그럼 얘들아, 전투 시작! 항공입니다! 이런, 그런 거 말고 이 멍청이들아, 쿵푸 자세 있잖니? 좋은 수가 있어. 야, 덤벼라, 맛을 보지 마. 해봐, 로디. 발이다, 12시 방향에. 책이래. 어서 케이블을 뺏어! 아이고야, 이 쌩지 새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매? 로디, 급류야! 안돼! 루야, 이제 죽었다! 덤벼라! 기타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그 해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가란 게 친구들. 그 손 치우지 못해. 나의 완벽한 승리지. 이 멍청한 영공놈들 내 상대가 될 줄 알았냐? 감히 네 놈들 주제? 이 위대하신 개굴레옹님의 상대가. 어서 물어 뜯어! 어이? 내 멜트야! 메롱! 요런 쥐 새끼들! 잘가, 젤비다쩌 내 친구. 꽉 잡아야 돼, 리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눈을 좀 떠봐. 와, 저긴 켄싱턴이잖아. 그래. 근데 네 침대 위까지 떨어지려면 300m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너희 집이 어느 쪽이야? 어딘지 찾아볼게. 인버니스 가는 미카라지 게이트 다음이 켄싱턴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좋았어. 이제 오른쪽. 그래. 이거 진짜 힘든데? 당연하지. 지금까지는 다 쉬웠으니까 말이야. 좋아, 가는 거야. 45, 47, 49번지. 지금이야! 와, 받쳐주니까 훨씬 낫네. 해냈다. 집에 왔어. 재미다 조선은 저런 무사기와. 그래. 리타. 내가 주책이 없다니까. 그래, 재미다 조호. 네 잘못 아니야, 로디. 진짜 굉장한 모험이었지? 리타, 정말이지 미안해. 하지만 이걸 보면 기분이 확 달라질걸? 짜잔! 약속한 대로 켄싱턴 보물들이야. 이건 순도 100%인 루비지.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다워. 더 환상적인 건 안 깨진다는 것. 도저히 말이 안 나와. 아니, 그거면 충분해. 가족들 모두 돌봐줄 수 있냐고. 그리고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재미났죠, 이호도. 그럼 이제 헤어져야 되겠지? 고마웠어, 데려다줘서. 무슨 말을? 로디? 왜? 너희 집 좀 잠깐 구경하고 떠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너희 가족들도 보고 싶거든. 아, 얘들아! 얘들아! 아무도 없니? 희한해. 이렇게 찾으면 하나같이 안 보인다니까. 잠깐만! 저기 좀! 응? 저게 대체 뭐야? 저거? 저건 바로 내 침실이야. 마치 우리 같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철장 같은 건 뭔데? 그야 보안 때문에 설치해 놓은 거지. 볼 게 많은데 구경할 시간이 너무 없다. 갈까? 로디, 너 여기 혼자 살고 있는 거지? 내 말 틀려? 고린! 저건 누구야? 그게 누구냐면 우리 형이야. 우와, 정말 대단해. 진짜 잘하는데. 찾다면 꼬린이야. 역시 최고야. 우리 팀 만세. 너 의주 왔냐? 리타, 여긴 그러니까 루퍼트 형. 뭐야? 루퍼트 형, 이쪽은 리타야. 리타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알아? 우리 루퍼트 형을. 야. 보시다시피 우리가 별로 닮은 것 같진 않지? 난 머리가 좀 되는 편이고 뭐 생긴 것도 내가 좀 낫지만 사이는 좋아, 안 그래 루퍼트 형? 즐거울 땐 정말이 시간이 빨리 간단 말이야. 그럼 직구 형 계속할까? 안녕 시드. 오랜만이야 리타. 아버진 좀 어때? 좋아지셨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루퍼트? 그게 다 무슨 헛소리야? 이리 와봐, 이런 불쌍한 녀석. 이 녀석 얼굴을 좀 봐. 얘 진짜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니? 형제라고? 이 외로운 녀석이 가진 것이라곤 인형들 몇 개와 우리 안을 달리는 장난감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 우와, 이거 완전히 코미디인데. 한심한 멍텅구리. 구리구리구리구리야. 아, 난 괜찮아 로디. 괜찮아? 이 집을 잘 봐 리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완전히 궁전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아무 때나 실컷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겨우 괜찮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 가족이 대체 왜 필요해? 친구가 왜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볼 일이 모두 다 끝났으면 말이야, 난 이쯤에서 가볼게.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로디 세인트 제임스 켄싱턴에 사는. 잘한다 네, 영국팀! 어우 진짜! 정말 잘하네! 네, 스미스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오늘은 2역 부족이었거든요. 이리 와 동생! 이 루퍼트 형이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자, 이것 좀 먹어봐. 하나 더 받아. 또 있어! 뭐야? 에?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저리 비켜. 뭐? 저리 비켜! 그거 나 좀 마시자. 내가 충고 하나 해줄까? 음료수 적당히 마셔야 돼. 안 그러면 하프타임까지 못 버텨. 뭐라고 했냐? 오, 화장실 말이야. 참고 있잖아. 하프타임까지 말이야. 경기를 한 점이라도 놓칠 수 없으니까. 하프타임? 그가 기다리는 건 바로 하프타임이야. 수문이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 버텨줄 것 같냐고. 안 돼! 마스터 케이블은 안 돼!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려는 거지? 곧 알게 되지. 이따 월드컵 결승전 때 범인을 알 거야. 하프타임. 하프타임. 그거였어. 그게 두꺼비 경의 계획이야. 그래서 케이블이 필요한 거야. 화장실을 한꺼번에 쓰면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한다고. 날 따라와. 오, 싫어. 난 축구 봐야 된다고. 네,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오늘 미드필더 레이바이어 선수가 영 힘을 못 쓰고 있군요. 이제 잘 보이니 버거스? 잘 보여요. 왜 헬멧 안 썼어? 대체 누가 쿼터백이야? 공을 틀어야지 공을 집으라고. 이 양국 선수들 풋볼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마지막으로 실컷 즐겨라 이 한심하고 불쌍한 것들아. 리타를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이거 놓지 못해 이 실험실 쓰레기들아. 하, 비했지롱. 리타, 케이블을 돌려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몽주루. 이봐. 드디어 돌아왔구나. 빨리 가져가. 만천하의 불을 밝혀라. 제발 빠뜨리지 말아줘 로디. 난 지하에서 절대 못 살아. 난 여기 체질이라고. 시드, 나를 보내달라는 거야? 내가 간단 말이야. 네가? 리타가 지금 위험하단 말이야. 모두가 위험에 빠졌다고. 시드, 너 여기가 좋지? 그렇지? 그야 당연하지. 난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떠나고 나면 나 돌봐주는 이 집 꼬마 타비타한테 잘할 거지? 물론이지. 진짜 잘할 수 있어 로디. 최고로 귀여운 애완용 생쥐가 될 거야. 됐어, 그렇다면 여기 살아. 좋았어. 됐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하자. 중요한 일이 기다리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잘 있어 시드. 잘 가라 로디 세이트.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잘 가. 돌격이다. 이제 드디어 선택받은 자가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들을 대홍수로부터 구해주실 겁니다. 정말 미안해요. 영국제 시작이 환상적이었죠. 영국이 독일에 3-1로 앞서갑니다. 오늘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는 영국. 네, 독일 영국을 맞아 힘겨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에 많은 찬스가 주어지고 있군요. 대망의 막을 올려라. 찾았던 찬스인데요. 심판이 또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프리킥을 선택합니다. 변혜영 상품기 사세요. 보입니다. 비동 소녀 수천 명을 홀려가지고 지금으로 몰아왔답니다. 정말 바보였어 리타. 나한테 관해서 한 말 정말 이제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다 인정하지만 날 안 좋아할까봐 겁이 났던 거야. 로디, 일단 나부터 구해준 다음에 그 얘기하면 안 될까? 물론이지. 시간이 없어. 휘슬이 울리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장실을 몰리면서 여기는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 알아. 우리 가족들도 다 저 아래 있잖아. 모두에게 알려야 돼. 어서 잡아. 오, 이런. 우와! 화이팅! 기회는 왔을 때 바로 잡아야 하는 거야. 그래, 니놈들이 이 두꺼비 기형을 바보로 만들어 감히!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오, 너희 니들 머리가 뛰어난 줄 알지만 결국 웃는 건 나뿐이야. 너무나도 얄미운 생쥐 녀석들. 몽땅 물에 쓸려서 내려가면 난 이 도시를 완전 물갈이 할 거니까. 바로 이걸로. 너무하다. 이제 개구리와 두꺼비 세상이에요. 뭐든지 말만 하렴 우리 왕자님. 말 사줘요. 안 돼. 강아지. 생각해보자. 지금 생각해봐요. 안 돼. 나도 강아지 사줘요. 나도 강아지 사주세요. 안 돼. 강아지를 어떻게 다 사줘. 아빠는 일해야 돼. 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저 케이블을 뽑아야 돼. 어떡해. 도저히 불가능해. 영국이 이기고 있어. 불가능이란 없다고. 어서. 놈들이 도망친다. 어우, 안녕 두목님. 아, 화이팅! 어, 이것들이 막 물어! 살려줘! 내가 구해줄게 스파이크. 이 바보들아 어서 잡아! 매니 추운 속옷 주방 기구 죽음을 팝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직접 나서야 되겠냐? 드디어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종족들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럴까? 한번 잡아보시지, 이 징그러운 허풍쟁이야. 수문! 자, 이쪽이야, 어서! 비타! 꼭 가야 된다면 너희 둘하고 같이 가고 말 테다! 비타, 로디! 저거야! 로디! 거기 서지 못해! 잡아보시지, 허프선이 괴물 아저씨! 로디, 조심해! 좋았어! 작업레옹! 내가 끝내주지! 이거 놓지 못해! 잘 가라! 쌍지! 리타! 서슴어서 혀가 안 따라냐? 어떻게 된 거야? 안녕! 제발 대라, 제발 대라, 제발 대. 하이파이브! 손이 없네. 우리 딸 만세! 용감한 죄 없는 제3번 만세! 제3번! 제3번! 제3번! 제3번! 넌 완전 영웅이야, 로디. 어끼샤? 거약한 녀석들! 이 왼손은 꼭 갖겠다! 아, 제발 좀 그만하시오. 애들 강아지나 사주시오. 리타, 만약에 말이야, 다시 재미다쥐 2호를 만들게 된다면 혹시 1등 항해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셔? 해피엔딩이 좋더라. 야, 감정 잡지 마라. 난 막 부수는 안 해피엔딩이 더 좋아. 이젠 아주 행복하냐, 스파이크? 갈까요? 좋아요. 어디지 모르지만 엄청 빨리 도착할 것 같아. 기다려, 톰! 기다려! 아, 진짜 사람만 나는데. 로디, 우리 왔다. 응? 네 새 친구 데리고 왔어. What's new, pussycat? Whoa, whoa, whoa. What's new, pussycat? Whoa, whoa, whoa, whoa, whoa. Pussycat, pussycat, I've got flowers and lots of hours to spend with you. So go and powder your cute little pussycat nose. Pussycat, pussycat, I love you. Yes, I do. You and your pussycat nose. What's new, pussycat? Whoa, whoa, whoa. What's new, pussycat? Whoa. Pussycat, pussycat, you're so thrilling and I'm so willing to care for you. So go and make up your big little pussycat eyes. Pussycat, pussycat, I love you. Yes, I do. You and your pussycat eyes. What's new, pussycat? Whoa! What's new, pussycat? Whoa, whoa, whoa, whoa, whoa. Pussycat, pussycat, you're delicious. And if my wishes can all come true, I'll soon be kissing your sweet little pussycat lips. Pussycat, pussycat, I love you. Yes, I do. And your pussycat lips. You and your pussycat eyes. You and your pussycat nose. Yeah, yeah, yeah, yeah. It's a wonderful night. Gotta take it from me. It's a wonderful night. Come on and break it on down. It's a wonderful night. Gotta shake it for me. It's a wonderful night. Come on and break it. It's a wonderful night. Everybody can see. It's a wonderful night. Come on and break it. It's a wonderful night. Go ahead and release. It's a wonderful night. Come on and break it. The music search engine need a tune-up. Soon as they out the gate, they all wanna hit a corner, uh-huh. Feel the connectedness, energy that's projected. The way that the whole collective consciousness arrives like helium up. Moving out of the question, won't disrespect them. But our style's f***ing pouch like Dave Beckham, come on. It's a wonderful night, gotta take it from me. It's a wonderful night, come on and break it on down. It's a wonderful night, gotta shake it for me. It's a wonderful night. The spot will get hot, that it's ready to pop. Don't even look at the clock, all of your problems forgotten. It's time to rock till you drop. Feel the force and just fly to the epicenter of the party's bass tremors, come on. It's a wonderful night, gotta take it from me. It's a wonderful night, come on.